감사합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구원의 역사들을 다 이루어주시고 지금 나와 함께 주의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깊은 사랑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내가 정말 주님이 다 허락해 놓으신 대로, 다 만들어 놓으신 대로 주의 보혈만을 의지하면서 자격 없는 내 힘으로 나가지 않고 오직 주의 보혈만을 의지하면서 나는 주의 핏값으로 산바 되었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나는 주님을 찬양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런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주의 보혈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이미 부어주셨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집에서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과 주의 자녀들과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주를 예배하기 위해 주와 사랑에 빠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있고,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곳에서 또 그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를 만나기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든 처소들이 있습니다. 주여 동일합니다. 모든 예배 자리에 나와있는 모든 주님의 예배자들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사랑에 빠지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만 받은 사랑으로 그냥 좋았다라고 끝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는가, 왜 예배 가운데 그 영광을 비춰주셨는가, 우리가 없어도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 왜 우리에게 영광을 비춰주셨는가 생각해보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 자리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나가서도 사람들 앞에서, 영혼들 앞에서 주를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예배자 될 수 있게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성공한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행하실 주님 너무도 기대하고 너무도 기대하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로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 자체를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주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을 구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내게 능력을 주시지 않아도,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아도 나는 주를 찬양할 것이고,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것이고, 주님께서 살아계셔 주신 것만으로 나는 주를 찬양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사랑하고 주를 예배할 수 있는 것을 나를 향해 먼저 부어주셨던 그 사랑이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구원의 기쁨만으로도 주께 감사드리고 주를 사랑하고 주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이유와 근거가 충분합니다. 주님, 오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34절로 36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를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고마우신 왕 예수님 이 시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함을 고백합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구덩이 안에서 건지셨으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절망적이었던 우리에게 루아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믿음의 자녀로 새롭게 부활된 영의 자녀로서 택함을 입게 하셨으며 이 시간까지 이끌어주신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나이다 주님은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성취하시는 전능자이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사랑과 기쁨과 소망이 샘솟음에 또한 행복합니다 주님 통치 안에 호흡하고 숨쉼이 얼마나 평안하고 따스한지요 이 시간 얼마나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요 당신의 면전 앞에서 당신의 얼굴을 구하는 일을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말씀을 먹고 기도 자리에서 진명에 예비하는 특권을 가졌음에도 영적인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었음에 영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었음에 믿음을 선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는 우리가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으며 영적인 시각으로 보게 하였으며 영의 원리로 살아가게 하셨던 영의 눈을 띄게 하심에 감사하며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 아버지 새롭게 주님이 화수꾼처럼 먼저 보고 외치는 자들로 세워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일청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더욱더 자라나길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성숙하고 싶다고 더욱더 우리를 자라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는 환경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앞에서 무릎 꿇지 아니하고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높은 곳으로 데려가고 싶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뒤를 따라서 주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의 크기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더욱더 주를 사랑하고 더욱더 주를 알기 원합니다. 더욱더 주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때,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할 때 감사할 조건들이 더 커지며 행복지수가 높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고난이 와도 삶의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두려움이 올지라도 주님 기뻐하며 갈 수 있는 것, 담대함을 주신 즐거움을 허락하실 아버지 하나님, 그 신실하신 그분 앞에 나는 이 세상에 당신 한 분만을 의지하며 당신 한 분만을 기대하며 당신 한 분에게만 만족함을 얻겠다는 신부의 고백을 이 시간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끝없이 나의 모든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귀한 기름 부으심을 인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서 더욱이 더욱더 선두주자로서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 내가 맞다면 주님 정말 기름 부은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서 주님 내가 정말 한번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으로 살다가 또 나중에는 자기 멋대로 살다가 이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그런 사울처럼 그런 기름 부은 받은 자가 아니라 다윗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은 자답게 살기를 원하고 내 평생 살다가 주님 다시 배울 그날까지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고 주님과 항상 떨어지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 공동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보여주십시오. 내가 혹시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혹은 내 주변에 함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기름 부음 가운데 살고 있지만 기름 부음이 넘치는 이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예배하고 사랑하고는 있지만 기름 부은 자답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연약한 주변에 있는 영혼들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하게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하게 여기면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가지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자신과 또 주변에 있는 영혼들과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함께 정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살아내게 해달라고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우리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이 나라 가운데 부어주신 기름 부으심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름 부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미 그 기름 부음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러한 공동체고 이 나라는 주의 사랑을 받는 나라입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우리가 받지 못했던 것들을 받고 있다고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잘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내가 잘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그런 마음들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끔 만드는 그런 사람의 모든 방해들을 주님 깨트려 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서 다시 한번 기름 부은 받은 그 나라의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서 일회성으로 증발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기름 부으심은 하늘에 그렇게 쌓여 있고 영적인 나를 덮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기름의 양을 그 기름의 의미를 그 기름 부으심의 가치를 우리가 항상 떠올리기 원하고 항상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기름 부으심을 동일하게 부어주신 그 일본 교회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그 교회와 그 비즈니스 사업장과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헌신하고 나아가는 그 귀한 주님의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앞으로도 더욱더 더욱더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그래서 일본과 중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계획대로 마음껏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주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일본과 그런 중국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이 그곳에 가 있습니다.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귀한 주님의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일본과 중국을 축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그곳에 부어주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메마르지 않고 날로날로 더욱더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영혼들이 일어날 것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기름 부으시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반드시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성품과 하나님의 그런 계획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일본과 중국과 또 온 열방 가운데 나아가 있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예배자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열방이 될지어다. 주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나라, 그 선두그룹에 서있는 일본과 중국이 될지어다. 세우사 끝없이 나의 모든 것 변화시켜가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득 채우사. 아멘. 감사합니다. 끝없이 나의 모든 것 변화시켜가네.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기대하고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가 이제는 죄인 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의인으로서 여김을 받으면서 주와 함께 주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고 함께 하고 계셔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그에 맞는 행하심으로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에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고, 우리에게 기름 부심이 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금은 내가 비실비실 거릴 수 있고 상황에 어려워할 수 있고 상태에 어려워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기름 부심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주의 말씀에 두게 하시고 주의 자녀라는 것에 두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에 맞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그 목적대로, 그 놀라운 계획대로 이 나라를 바꾸고 열방을 바꿔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국을 바꾸실 주님, 다시 한번 일으키실 주님,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부흥을 부어주실 주님, 그리고 또 그러한 부흥이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그리고 중국에도, 그리고 또 북한에도 들어가서 이 아시아부터 이스라엘까지 온 열방이 주를 아는 지식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감사로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을 우리가 먼저 기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그렇게 행하실 능력이 있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눈에 보이는 거 없을 수 있습니다.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전쟁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의 복음으로 하나 될 것을, 온 열방이 주님으로 하나 될 것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에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보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런 성숙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할렐루야.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맞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 최근 파리의 테러가 일어나며 시리아, 이란 테러가 또는 미국도 지금 위협을 받으며 지금 온 세계가 전쟁과 무질서, 혼란 속에 있습니다. 전 세계가 테러 주의를 내리고 경계가 심해지고 세상 사람들은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모른 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떤 나라도 지금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또 무슬림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열방과 민족을 위해 또 언제 목숨이 위협당할지 모를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무슬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들을 감히 여겨주십시오.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무지한 무슬림들을 저희가 배척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위협을 당할지라도 아버지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주세요. 아버지, 지금 한국과 중국, 일본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지금 경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평화는 오직 당신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니 속히 와 주시옵소서. 얼른 오셔서 이 세계의 평화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당신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에게 복을 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당신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여기와 지금도 함께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성령 내게 오셔서 주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며 신부인 나는 기다리니 신랑 예수님 신랑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하루라도 빨리 보기를 원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의 임재를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 가까운 거리에서 주의 영광을 내가 온몸으로 주의 영광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열방 가운데 속히 오시옵소서 말씀을 속히 이루어주시옵소서 다시 오시겠다고 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고 기다리오니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를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영광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비전에 주의 사명에 주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보고 맛보고 먼저 알게 돼서 감동하고 새 힘을 얻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를 향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더 단장되고 더욱더 강해지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쉐카이나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 시간에 함께 주를 보고 주의 영광을 느꼈던 주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그 모든 예배 자리와 자리마다 그곳에 함께 있었던 그 영혼들의 가슴가슴마다 더욱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하는 자로서 정말 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의 동행하여 주심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시간을 다 마무리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또 다른 또 새로운 삶이 또 시작이 됩니다. 이전까지 나의 안 됐던 모습들 내가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 말씀을 적용해보고 싶은 마음 굴뚝 같았지만 하지 못했던 나는 십자가에 넘겨버리고 오늘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알아서 알기 때문에 그냥 잠깐 즐거웠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열정이 더욱더 생긴 것임을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진 것임을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붙은 것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일부터 이전까지 없었던 새로운 삶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여 주신 주님 그리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높여드리고 미리 감사 올려드리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을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